어느새 우리 함께한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. 어느덧 우리 꽤나 잘 어울리지. Yeah. I think you 항상 you babe 특별한 선물은 필요 없어. Cause you you're the one I want for Christmas. 오직 널 위해 나